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비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네. 오늘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 하느님께 버림을 받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었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자신을 버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은 늘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움만 있는 길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길을 오히려 더 잘 담아내고 있는 중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복음 말씀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그런 모세 이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우리 성당에 있었던 일 들으셨죠? 예. 불이 났었습니다. 성당 옆에 있는 그 나무집 있죠?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거기, 저기 있는 피데스 자매님이 최초로 불을 발견하시고, 예, 해가지고 불을 끌 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새벽 4시 반에 그냥 샤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가갖고 그 불이 붙고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불을 발견했지. 아니었으면 그 나무집 그냥 뭐 몇 10분 20분만 그래도 순식간에 다 타버릴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마침 거기 있던 친구는 잠이 많은 친구라 막 11시에 일어나는 친구거든요. 네, 그랬으면 정말 인명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정말 우연찮게도 다른 호텔에서 잘 수도 잘 보통 호텔 가서 자는데 그날은 그쪽에 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하고 새벽에 늦게 와가지고 잠도 씻지도 않고 자가지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갖고 갑자기 씻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그 불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밤에 또 도둑이 들었어요. 성당에 도둑이 들어왔고 불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거든요. 3층으로 이렇게 그거를 빗물 바지를 타고 들어가갖고 창문을 깨고 들어왔는데 마침 지나가는 걸 발견해가지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도 없이 사람을 예, 잡았죠. 그 도둑을 잡았죠. 그래갖고 그것도 참 우연찮게 그렇게 발견해가지고 또 우리가 거기 있어서 그렇게 됐지. 안 그랬으면 사람도 없는 와중에 털리고 났으면 또 어땠을까 이런 것들 보면서 하느님께서 그런 모든 위험들을 해서 우리를 좀 그래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항울 성당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로 왔고 또 몽골 사람들은 존못도로 가고 있죠. 그냥 우리 성당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지금 가톨릭 교회의 일입니다. 몽골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새로운 파티가 시작되는지 여기 주임 신부님도 지금 비자를 열흘밖에 안 줬대요. 새로 신청을 했더니 네 그래갖고 네 그래서 지금 벌금을 한번 냈고 또 다시 신청을 했을 때 그게 늦게 나오면 5월 6일까지인데 5월 6일보다 늦게 나오면 또다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벌금을 세 번 내면 여기서 강제 추방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달씩만 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 착한 목자 성당도 지금 허가가 안 나와서 문 닫고 지금 거기 주임 신부님도 5월 8일까지 목사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통보가 됐고요. 그런 상황들인데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항울 성당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실 부족한 거 없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모든 게 다 잘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시스템 되어 있고 그런 상황 안에서 그걸 내려놓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딴 데를 가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의 친척과 땅 이런 걸 다 놔두고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죠. 그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욕심을 내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을 우리를 인도하시면 거기 또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가는 길이 쉽지가 않죠. 많이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면 가는 길이 힘드니까 먹을 게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가보니까 거기 적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냐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 지금 그쪽 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들 안에서 사람들도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는 중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계속 뭐 거기를 계속 가는 게 한두 번이야 가겠지만 뭐 몇 달 근데 몇 년씩 거기를 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갈 수 있고 어떻게든 가까운 성당에도 가면 좋은 건데 아예 성당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죠 분명히. 그리고 또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 자기가 하던 일들 내려놓고 여기서 하던 일들 많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나고도 있고 그것들을 이제 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하느님께서 이 항울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종목들은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보시는 곳,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항울에 있으면서 몽골의 신자들 보면 많이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었거든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거 새롭게 일깨우기 위해서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 광야로 가는 그 길에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하느님의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그런 자리가 하느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정말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부탁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투철한 그런 분들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죠. 가는 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로서 이 몽골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로 그 자리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 몇몇 여인들처럼 제가 여기 이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우리 이끌어주고 계시다고 더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희 증언을 듣고 앞으로 이 기쁜 소식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하느님께서 이 상황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주시고 계시고 또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